said I'm not sure. 어딜 가나 wanna touch me. Look, 이게 나 원래 swag. 불만 있는 애들은 물이나 쳐도 돼. 자, 옳지, 그래, 옳지. Scared it all, you can touch this. 들어봤지, 알게. 친구 맞아, 나를 시기해. I know. 나만 혼자 여기에. 매일같이 난 도마 위에. I know. 씨발 나 웃어줄 때. I don't care, 전혀 상관 안 해. I'm okay, 내 자리는 여전해. 시기 질투다는 곤란해. I know. 사실 조금 위험해. 너는 너, 나는 나. Hey, 이렇게 저렇게 상관없이.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게 나, 내가 잘나가서 그렇지 뭐. 내가 예뻐서 그렇지 뭐. 다 부러워서 그래요. Baby, I'm bad all day. 내가 잘나가서 그렇지 뭐. 내가 예뻐서 그렇지 뭐. 다 배워서 그래요. Sorry, I'm a dumb girl. 자, 옳지. 그래, 옳지. You can touch me. Don't touch me. 자, 옳지. 그래, 옳지. You can touch me. Don't touch me. 자, 옳지. 그래, 옳지. You can touch me. Don't touch me. 자, 옳지. 그래, 옳지. You can touch me. Don't touch me. 내가 잘 나가서 그래. 네가 못 나가서 그래. 답은 간단하지 그래. 관심 부족해서 그래. 원래 없지 내 건지. 시간 될 수가 없어. 태생부터 사기 carry 주변 내 질투 마사지. Oh 여전히. Oh she's the queen. 키 빼곤 다 가졌지만 알아서들 문 열지. 가짜라고 욕해 진짜였던 적도 없네. 나 손도 못 잡는 연애랑 누나 동생 사이. 왜? 너는 너 나는 나. Hey, 이렇게 저렇게 상관없이.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게 나 내가 잘나가서 그렇지 뭐. 내가 예뻐서 그렇지 뭐. 다 부러워서 그래요. Baby I'm bad all day. 내가 잘나가서 그렇지 뭐. 내가 예뻐서 그렇지 뭐. 다 배워서 그래요. Sorry I'm a dope girl. Dope girl. Dope girl. You can touch me. Don't touch me. I don't care. 전혀 상관은 해. I'm okay. 내 자리는 여전해. You can touch me. Don't touch me.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게 다 내가 잘나가서 그렇지 뭐. 내가